사태 너는 참난 너는 나만의 꿈인가 봐 가슴이 사랑이 아닌 너와 나 사이야만 그 이상인가 봐 계절이 든 네 속에 한순간 분명히 돼 날 느끼는 세계로 빛나 You're my teacher 날 지켜줘 모든 게 낯설게 날 감싸던 그 온기로 계속 내 안아줘 몸을 찾기가 저리 걸려서 무엇보다 소중한 이제 많이 아껴주는 내 맘 남았어 절대 어디 가지만 쉬웠던 이야기 날 진표가 돼준 너 조각조각 맞춰 완성해 불러줘 날 지켜줘 모든 게 낯설게 You're my treasure 우리 제대로 어쩌면 더 쉽지 않게 있어줄래 우리 끊겨냈던